Son mal kentalanji Tu dare nubul man na na ikko sanunji Hoshi na wa katunji Kunugunga ga noreul mirul tte mata너무 힘들어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해 단 하나 나의 바람